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이에요. 삶에서 이렇게 큰 아픔이 있을까 느껴지는 커다란 일에 부딪히는 순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부정하고 싶을 때 삶에서 겪는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순간들도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길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 곁에 계십니다.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을 함께합니다. 빛나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할게요. 안녕하세요, 조안나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예수전도단의 음성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오프닝 첫 찬양의 제목, 빛나는 인사로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료 문자 샵 1069로 함께합니다. 전부 그로 바라보라. 2017년 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흥미로운 찬양, 초찬양으로 함께 나눠봤어요. 오늘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들 빛나는 인사로 나누실 수 있는데요. 보기 준비했습니다. 오늘은요. 보기와 함께 몇 번입니다. 그리고 정답은 무엇입니다. 두 가지를 다 적어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을 할게요. 1번, 내 영혼이 노래하며. 2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번, 내 영혼이 찬양하며. 오늘의 인사는 무엇일까요? 1번, 내 영혼이 노래하며. 2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번, 내 영혼이 찬양하며. 아시는 분들 문자와 톡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예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톡으로도 나누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들어가셔서 극동방송 검색하신 후 친구 맺기 하시면 참여 가능하시고요. 인터넷은 www.fbc.net 극동방송 들어오셔서 서울 클릭하신 후 빛나는 당신에게 방에 여러분들의 사연 남기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프닝에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을 나눴어요. 힘든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글쎄요, 알고 있는 사실인데도 굉장히 마음이 따스해지고 뭉클해지네요. 기도 제목 있으시고 지금 마음 힘드신 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이 이래요. 평안을 더해주세요. 주님께 그 마음을 아뢰으면 좋겠어요. 오늘은요, 정답과 함께 찬양의 제목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빛나는 인사로 인정이 됩니다. 아직 못 보내주신 분들 지금 남기실 수 있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입니다. 8744번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리나님은요, 오늘도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날이 되길 원해요. 2718번님은요. 찬양 가사 중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무 좋네요. 5518번님. 네, 김종은 성도님다. 어제 제가 신청했던 찬양이어서 그런지 더 좋습니다. 1189번님, 오늘 상민이가 면접을 보고 왔는데요.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요. 7023번님이세요. 오늘 하루 종일 은총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눈물 많이 흘린 날이었는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찬양 함께 힘차게 부르시고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주님 하시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목요일 저녁 되시길 소망할게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되죠. 김도연의 음성으로 찬양 준비했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빛나는 당신에게를 후원하시는 모든 기업 위에 부어지길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로 시작하는 월드비전 기숙학원에서 9123 본방학 특강반과 수능 재도전 재수생반을 모집합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와 함께 비전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수능을 준비합니다. 월드비전 기숙학원 031-871-8740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 오세요. 우리 같은 영어 왕 초보에게도 정말 좋아요. 영어가 안 되면 시원스쿨.com 진짜 쉽다. Come on. My name is what? What? 투자를 튼튼하게. My name is KB증권. 자산을 든든하게. My name is KB증권. 내일을 탄탄하게. My name is KB증권.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My name is KB증권. KB증권.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K7 모델 공유입니다. 안전운전 하세요라는 말 대신 K7은 스스로를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차선 이탈을 방지하고 운전 패턴을 파악해 위험할 때 경고를 주는 안전혁신 기술로 새롭게 탄생한 2017 K7 기아 자동차. 기도가 애국입니다. 사랑하는 조국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주시고 부흥케 하시며 세계 수많은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요 특권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더욱 복음 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주신 인력, 사람, 재정, 재능 이 모든 것들이 허탄한 데 쓰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껏 선교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한민국이 안정을 찾아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가라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 대한민국이 정치적인 면에서도 든든히 서야만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이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9분인데요. 오늘 빛나는 인사의 정답부터 발표할게요. 오늘 인사는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2번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몇 번 그리고 찬양의 제목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적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잠시 후에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발표할게요. 오늘의 정답은 2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였는데요. 많은 분들, 우리 빛나가 중 여러분들,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하시면서 문자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어요. 2431번님, 이 찬양 너무 좋아요. 하시며 사연 보내셨고요. 7709번님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답으로 인사 남기셨네요. 6943번님, 0232번님, 힘든 마음으로 들어서 그런지요. 오늘따라 이 찬양에 더 힘이 나고 좋네요. 함께 하셨고, 나은옥 성도님, 반갑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제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김봉남 성도님은요, 축복하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정답 남깁니다. 함께 하셨어요. 오늘 이 찬양 통해서 또 그 가사들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 번쯤은 주님의 음성에 더 우리 마음이 향했으면 좋겠어요. 엄승석 집사님이세요. 차량 속 퇴근길인데요. 졸음 쉼터에 차를 세우고 잠시 라디오를 켜서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며 정답 남겨주셨네요. 6865번님은요,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민, 아들의 생일이에요. 군대에 있는데요.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교통방송 감사합니다. 멋진 사연 남겨주셨어요.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신나는 찬송으로 힘차게 불러봤어요. 빛나는 당신에게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나는 인사 정답부터 발표했죠. 두 분의 당첨자 선정했습니다. 2658번님 그리고 진이30 아이디명을 함께하고 계신 두 분께 드릴게요. 2658번님 그리고 진이30번님 축하드립니다. 주소와 성함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함께 꼭 듣고 싶으신 찬양도 좋고요. 이 시간 받은 은혜와 간증들 함께 하실 수 있거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흐르는 찬양은 김수지 음성으로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함께 됐습니다.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 매주 목요일은 우리 빛나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풍경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오늘은 어릴 적 내가 살았던 그 동네, 추억이 참 많이 깃들어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청할게요. 이제 설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많은 분들 고향 가실 텐데요. 고향이라고 불리는 그거, 그리고 그 근처를 가기만 해도 설레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어릴 적 신나게 뛰어놀기도 했고요. 또 학교 가는 길 등 익숙한 그 길을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소꿉친구, 단짝친구와 함께 했던 그곳, 그 놀이터, 또 많은 시간을 보내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던 그곳. 그리고 그곳에서요, 그때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해요. 오늘 그곳에서 함께 나눌 찬양은 바로 이 곡입니다. 찬양으로 함께 나눈 곡은 옹기장의 음성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의 주 찬송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청년 시절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함께하고 계신 주님을 그곳에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향 가는 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또 설레는 마음으로 가족에게로 가는 발걸음들이 많이 이어지실 것 같은데요. 그곳에 가서 어린 시절 추억도 한 번 더 떠올려 보고요.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싶을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역시나 하루하루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평안한 가운데 보낼 수 있었네라는 고백이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이 찬양 함께 부르는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 더더 그 큰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원합니다. 문자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2658번님, 오늘 아들 생일인데요. 축하하며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해주고 싶어요. 어머니의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일까요? 궁금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전하는 부모님의 마음이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한 행복한 기억에 남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또 문자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셨어요. 파서블님. 이 시간 기다렸어요. 반갑게 함께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영미 성도님, 빛나는 인사 함께 나눴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6754번님은요, 지금 근무 중인 곽영희 집사 힘내요. 주님과 함께 하시길 응원의 문자도 남기셨네요. 7016번님, 범사에 감사하며 감사의 조건이 더 많이 생김을 경험합니다.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감사가 한번 흘러나오면 어느새 다른 감사가 생각나고 또 다른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날 향한 계획, 주님께서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실까? 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듣고 싶으신 찬양,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로 남겨주세요. 마커스가 부릅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순간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을 그곳에 예수께 조용히 나 0621번님 사연이에요. 참 좋은 찬양들을 듣고 있습니다. 행복은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더 사랑하면 조금 더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비교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소한 일상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사랑하고 가꾸고 더 사랑하면 언제나 행복이 주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행복은 지금 내가 누리고 또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에 감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귀한 사연 고맙습니다. 하늘지기님, 말씀에서 염려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말씀 구절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찬양 신청할게요. 아멘. 1270번님은요, 오늘 빛나는 인사의 찬양이었죠. 저 정말 찬양대로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 같아요. 연초 들어서 새벽에 매일 주님께 소원을 올리고 있는데요. 10년 전 제게 주신 가족의 영혼권을 놓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어요. 이 제목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긍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함께 임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오던 그 제목이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참에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가서 정말 정말 함께 교회 가고 주님께 예배 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3975번님은요, 우리 6여전도 회원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식혜를 만들며 애쓴 우리 여전도 허든 분들 사랑합니다. 수고를 많이 했어요. 네, 귀한 섬김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2843번님, 작년 9월에 조금 다쳐서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요. 많은 성도님들의 섬김과 기도로 은혜의 시간 보내셨다고 하셨어요. 2016번님은요, 우리 성광감리교회 이웅원 집사입니다. 남기시면서 빛나는 당신에게, 네, 실행신가요? 네, 멋진 시로서 함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로님은요, 오늘 하영이 외할아버지 오동인 목사님의 음력 생신입니다. 지금은 사명 감당하시고 은퇴하셨는데요.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축하 인사 전해주셨네요. 오늘의 끝 찬양 소개합니다. 오늘은요, 신청곡으로 보내주신 나는 믿네 이운성의 음성으로 준비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을 함께하는 신용파트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릴게요. 빛나가족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사랑합니다.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죽게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믿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